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토론에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 참가자들이 최근 편지를 올려왔습니다. 편지는 오늘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 주석 각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5돌과 김정일 용도자 각하께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돌,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의 철학적 의미를 새겨보면서 참가자들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고 자주자립자의의 사회주의 강국을 세워주신 김일성 주석 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짚으시면서 조선식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신 김정일 용도자 각하의 선군 용도 업적도 감히 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 속에서 오늘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이룩하고 있는 신화적인 기적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편지에서 참가자들은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했습니다.